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체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전하는 사람 권일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기 이 건강식품 지점 예. 사장님이신 거죠? 예예. 예. 어디 지점이십니까? 아, 김포 지점을 맡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네. 김포 예. 사장님, 권일라 사장님이십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그 한술도 맛집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평상시에도 이렇게 유기농을 좋아하세요? 생활이죠. 아, 네. 특별히 유기농을 챙겨 드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는 얘기는 많이 이제 들으셨죠? 네. 예,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아, 피의 원료가 사실은 음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철저하게 저희가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섭생을 하고 있죠. 근데 고객들에게도 유기농 먹으라고 권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유기농을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드시면 건강을 회복해버리면, 아까 건강 관련 그 식품을 파신다고 했는데 좀 판매가 줄어들지는 않나요? 걱정은 하시고 그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우리 목적은 아, 모든 사람들이 이게 건강을 회복하고 예,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런 뜻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영업을, 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아, 제가 27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예. 27년간 이 예. 일을 하신 겁니까? 예. 지점 사장님으로? 예. 우와. 훌륭하시네. 그간 뭐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많은 일이 지나갔죠. 그럼 많은 일들 중에서도 최근에 그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이번 정말 뜻하지 않은 이 사고로 너무 큰 충격이었죠. 모두에게.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로 모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아시듯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또, 저희 이제 고객들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방송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을 그대로 믿고 등을 돌리신 분, 외면하시는 그 고객분들도 적지 않게 많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격려를 또 해주신 고객이 있어요. 아, 오히려? 예.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고객이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그 고객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 용기를 좀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고객도 층도 있습니다. 아무튼 매출은 많이 급감한 거죠. 그렇죠. 상당히 급감했죠. 정말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이 있죠. 지금도 진행형인 거죠? 예, 진행형이죠. 듣기로는 뭐 대리점에 막 돌도 던진 케이스로. 예.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계속 듣거든요. 예. 아, 저희 이제 전국의 영업점이 한 200여 곳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전국에. 그런데 정말 가진 그런 수모라면 정말 수모죠. 예. 그리고 마치 동물원에 그 원숭이 보듯 하는 이제 이 가게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시선으로도 보고 또 어느 영업점은 계란을 갖다 던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수모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했죠. 이야, 본의 아니게. 예. 예. 뭐 김포에서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까? 아, 저희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저쪽에 수사과 경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경찰들이 왔어요? 네, 이렇게 와서 이제 수색도 하고 또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떤 그때 이제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지나갔죠. 물론 이제 저희 집 개인적으로도 수색을 좀 받고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업도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야.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예, 조금씩 이제 회복이 이제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도, 먼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전에 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상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은 가장 많죠. 이제 현장에 가서 아무리 우리의 진실을 밝혀도, 또 그렇게 믿어주지 않고, 그리고 방송만 믿고, 이제 그렇지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던 고객분들은, 그래도 그걸 믿지는 않는 거예요, 방송을. 오히려 이제 그런 데서 또 그 힘을 얻고, 또 활동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 영업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오랫동안 이제 신뢰를 쌓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믿어주시는데 새로운 분들이 만드는 게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네요. 예. 그러면 그 아까 상담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판매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판매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만둔 상담원이나 판매원은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저희 지점에서는 이제 8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네.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세요. 그 어려움을 지금 같이 겪고. 우리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가보자는, 이제 오히려. 그런, 네,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죠. 대단하시네.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뭐 그런 특별한 비결이나 뭐 이런 노하우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시작한 그 일이 단순하게 그 영업을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전하는 그 목적이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그런 고객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춰서, 또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보자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방금 그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는데 생명을 네. 전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좀 연관 관계가 있나요? 현재 지급하시는 건강 제품들이? 연관이 있죠. 당연히 지금 있죠. 지급하시는 제품이 수쿠알렌, 예. 녹차, 예. 네클리어 뭐 이런 거죠. 예, 예. 이게 생명과 연관이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잠깐 소개를 해본다면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이 모토로 저희가 전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깨끗해짐으로 해서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예, 그거 맞죠. 예, 정신이 맑은 정신에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그 정신이 깃든다고 했으니까 그 정신이 맑은 정신에서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생명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예. 뭐 생명을 전한다면 이제 생명을 받는 측이 있고 전하는 측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생명이 뭐랑 제일 관련이 깊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 때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우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숨은 붙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삶은 삶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리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이 행복이라는 게 없다면 참 너무 힘든 건데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제로 인생의 주제가 이제 행복이잖아요. 근데 저희 구원파가 말하는 행복은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제가 좀 다른 이렇게 외부에서 좀 얘기 들은 거는 비교를 좀 해보면 얼마나 좀 편하고 고생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건가라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구원파의 논리는 이 얼마만큼 내 몸을 많이 움직이고 힘든 것들을 감수해내느냐가 행복의 근원이다라는 이제 이 취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라는 이 컨셉 자체가 이 피가 계속 돌게 만들어주고 피가 정상화가 되려면 뭔가 끝없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뭔가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는 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식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삶의 가치관을 함께 전달하면서 이렇게 저는 딱 보면 자기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때 사회가 굉장히 건전해져요. 이 모든 그렇죠. 범죄가 뭐냐면 고생 안 하고 쉽게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나쁜 일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추구하는 이 생명이라는 게 실제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느냐는 근원적인 이렇게 질문의 어떤 해답 같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담원들을 만나서 보면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게 편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셔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행복하게 느끼시고 행복으로 알고 그 길을 외길 인생을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게 달려오시는 걸 보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많이 와닿는 게 이게 생명을 전하는 게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거구나. 이제 이게 아마 우리 사회에 어떤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계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 얘기 듣다 보니까요. 그 유전 회장님이 예전에 사람들한테 바보 입안 읽으라는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모습 같아요. 일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 땀을 흘려가면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들에 대한 바보 입안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게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판매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영업을 목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영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참 생명을 전하는 이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적부터가 예,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해올 수가 있었던 이유죠. 이제 취급하는 제품도 그 예. 목적에 맞는 제품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점장님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판매원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뭔가 마음의 어떤 가치관이나 주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참 유지하기 힘든 직업이에요. 30여 년을 네. 인생을 사셨는데 뭐 최근 뭐 사고 이후에 엄청나게 언론에서 이렇게 구원파 그다음에 구원파 관련사까지 문매를 때렸는데 혹시 고객들 중에 예. 예. 위로를 해준 분이 있었습니까? 예, 예 당연히 있었죠. 그런 사례 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 오래된 이제 고객분이시고 또 이제 또 이름을 대시면 정말 아실만한 그런 이제 회장님이시기도 한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를 굉장히 염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제 이 업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 회사가 계속 이제 유지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분도 오랫동안 이렇게 저희 제품을 만나서 또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시니까 회사가 만약에 이제 회사가 어렵더라도 끝까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아니신 분인데 예예. 이제 저희가 그분만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세요. 아~ 그분은 뭐 몸이 어디가 안 좋으셨습니까? 노 이제 부부신데요. 오랫동안 이제 변비가 사실은 이제 변비가 안 좋으셔가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 제품을 만나서 뭐 네클리어 하셨습니까? 이제 연로 하시니까 네클리어는 이제 못 하시고 꾸준히 이제 스퀄렌을 드셨죠. 그래서 지금 90세. 아, 우와. 네. 그 부부신데. 몇 년 동안 드신 겁니까, 우리랑? 아, 거의 처음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87년 때부터. 네. 아. 이야.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많아요? 예. 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그분이, 구원파도 아니신 분이,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네. 말을 했다는데, 네. 그 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분이 말했던 그 업의 개념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실성 있게 전하는 제품들. 예, 제품들. 이것을 끝까지, 혹시 이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이것은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이 제품들은 구원파 제품들은 정말 진정성 있고 진실한 제품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끝까지 재미있게 표현하셨네. 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좋은 걸 체험하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말로 아무리 막 험담에 들려도 이미 체험한 게 있는 거는 가족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남들이 우리 식구를 막 내 가족을 막 욕한다 해도 내가 피부로 느끼면서 부딪히면서 이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지지 않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어느새 이제 우리 구원파의 가족처럼 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족 이상으로 되신 관계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분들이. 캠씨 혹시 성경에도 그 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네, 업이 같음으로라고 하는 예, 그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파도 업을 같이 해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한다는 의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네. 아, 힘들죠. 아, 지금도 힘든 여정을 좀 지나가고. 아까 상담원들도 네. 많이 힘들어 하죠. 예. 전국의 상담원들. 예, 그렇죠. 그분들을 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 고객분들하고 친분을 쌓았는데, 이 방송, 또 이 사건으로 해서 언론들? 우리 진실이 예, 이 진실이 예, 아닌 진실 아닌 이런 방송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왜곡된 그런 시선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제 그러므로 해서 또 사실 계속해서 이 영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힘들어진 그런 게 현실이죠. 아.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이걸 지켜가겠다는 그런 의지들로 지금 이제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죠.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정말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내 진심을 다해서 뭐랄까 투자라 그럴까 이 진심을 다해서 뭔가 이게 베풀었던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갑자기 나를 이렇게 배신했다 그럴까? 정말 이제 섭섭한 태도를 딱 취할 때만큼 뭐랄까 이 고통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하고 뭔가 계속 일관된 마음으로 딱 대해왔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딱 돌아왔을 때 그 상실감 같은 거는 좀 겪어보지 않은 사람 참 이렇게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담원들이 가장 큰 이렇게 아픔이 그런 건데 그걸 딛고 그래도 우리는 내 할 일을 한다라고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이렇게 가신다는 이 자체가 참 세상에는 없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번 이제 사건으로 이제 유병헌 회장님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하시고, 어떤 고객분이, 얼마나 좋으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스퀄렌을, 이제 지니고 계셨는지, 어떤 고객이 그렇게 주문을 해왔어요. 아, 네. 언론을 보고. 예, 예. 방송을 보고. 방송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사먹던 분. 그렇죠. 전혀 새로운 고객이. 예. 그래서 저 스퀄렌을 한 박스를 네, 그 부인을 통해서 사가지고 오라. 아~ 얼마나 좋은, 어? 얼마나 좋은 거였으면 예. 이병헌 회장이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었겠냐. 예. 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판매가 됐고. 예. 실제로. 오, 재밌네. 예. 이야. 그리고 저희 그 사무실에 예. 이제 여기가, 아, 그 구원파에서 그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취급하는 곳인가요? 하고 저희 사무실이 이제 2층인데 예. 두 부부가 올라오셨어요. 진짜로요? 예. 오. 궁금해서. 궁금해서 예, 그냥? 예, 예. 올라오셔서 그 다음 이제 이것저것 또 질문도 하시고 궁금한 부분을 이제 여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답변을 하고 또 소개도 했는데 그분이 아, 지금 이제 녹차도 이번에 이제 예, 사시고 또 저희가 또 인체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하는 제품들 당장 필요한 이제 원적이선 이런 주방기구 이것도 또 구입을 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그러니까 그분도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는데 그렇죠. 이번 언론을 보고 예. 그렇게 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구원파 정직한 제품을 파는 곳이냐 하고 네. 왔다고요? 어, 재밌네. 네, 이제 그분이, 그, 이 유기농에 대해서 아, 그 개념을 아, 가지고 그 부, 그 가정이,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뭘 보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뭘 보고 이렇게 저희를 또 믿게 됐냐면, 아, 그렇게 그 구원파가 땅을 사서 오랫동안 그 묵혀서, 그 정말 유기농 농사를 재배한다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아, 좋은 아, 그런 생각을 신뢰가 딱 생기고 예, 그 신뢰를 가지고 아, 근데 그거를 잡아내기가 힘들었을 텐데 언론에서는 땅을 묵혀서 유기농한다는 이야기 썼고 남들이 특이하려고 사고 땅풀이 목적으로 사가지고 하나도 농사도 안 짓고 네, 가끔, 세금 매겨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가끔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모임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 좋다 하니까라는 생각들이 꽤 많아요. 내가 스스로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들 좋아하니까 따라간 것들이 꽤 많은데 근데 밖에서 찾던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좋은지를 알더라고요. 가끔씩은 제가 어? 진짜 그렇게 좋아요? 제가 되묻는 경우가 있을 만큼 진짜 찾던 사람들, 자기가 해본 사람들은 이게 왜 좋은지를 알더라고요.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 원래 쓰던 거니까라는 느낌이 더 강한데 그런 거를 가끔씩 느껴요. 저는 그게 이제 감각이잖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고 그게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계속 뭔가를 찾던 사람들은 딱 그게 나타나면 확 그렇죠. 알아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우리 구원파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희랑 연결이 돼서 좀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회장님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해보죠. 유병헌 회장님은 만나신 적 있습니까? 아, 사실 그 유병헌 회장님은 제가 22살 때, 오. 2살 때부터 이제 뵙게 됐죠. 아. 그러니까 어, 벌써 좀 이제 38년 전 얘기일 것 같네요. 와, 어떻게 구원파가 됐는지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예. 어머니가 17살 때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제 3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철이 들기도 전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을 이제 당하면서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음이 아주 멀게만 느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제 묻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제 밑으로 동생들이 셋이나 있는데, 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까 가정이 이제, 가장이 네, 되셔. 네, 가장이 돼서, 다 산업전선으로 다 뛰어들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또 이게 객지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이제 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병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원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 병기도 받으면 안수기도 하고 병기도를 받으면 좋아진다. 이런 이제 단순한 그런, 예, 얘기를, 주의 얘기를 듣고 다니게 됐죠. 이제 그때, 예,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기독교를 처음 제가 접했죠. 이제 듣다가 보니까, 동생의 병 문제보다도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일반 그 교회를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새벽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고요. 새벽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기도,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또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네. 또 새벽부터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또 아침에 다시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기독교에 접해서 들으면서 내 영혼의 문제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 죄의 문제죠.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 천국을 간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또 죄의 사함을 죄의 허리라도 갚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와닿죠. 그래서 가서 설교를 들으면 또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또 성경을 보면 또 모순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 숙제를 이제 안게 돼가지고 어찌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가 동생의 병보다도 참 진리 앞에 세워주십시오. 참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첫 제목이 됐어요. 그게 20대 초반인 거죠? 예,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살이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마음이 편하겠는가? 천국은 아무 슬픔도 염려도 없는 평안한 곳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곳이 천국일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이제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은 통성기도 하잖아요. 네. 통성기도 하면은 막 통성기도를 하다가 또 땡 하면 이제 멈추잖아요. 언제 그랬냐 이제 딱 그. 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가 이제 떠나가시나?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의문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방인이 기도를 하나? 이제 이런 게 또 의문이 된 거예요. 아니 이방인이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러면 다른 어떤 게 있나? 이제 이런 의문 때문에 이제 새벽교회 나오면서 그 목사님하고 또 집사님 40년, 30년, 막 이렇게 장로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제 질문을. 그러니까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죄의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아주 흔적조차 없어져야 이 죄가 해결이 되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게 의문이 돼서 그리고 그게 숙제가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풀 길이 없었는데 저희 집에 그 형님 그 딸인 조카가 미리 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나가게 됨으로써 집안에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삼촌이 가서 한번 알아봐라. 어디 이상한 곳에 좀 이게 빠진 것 같다. 집안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가서 상담을 했죠. 그 하숙하고 있는 그 형제 집에 찾아가서 이제 알아본다고 사실은 이제 알아본다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저한테 처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새벽마다 나가고 그렇게 청년으로서 오로지 새벽교회도 목사님 그다음에 뭐 부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어떻게 믿는다는 이 질문이 굉장히 이게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색연필을 하나 여기다가 이거 색연필인 줄 믿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물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넣고 이걸 믿느냐 색연필인 줄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게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풀어가시면서 이제 성경을 사실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풀어가는데 그때 만난 분이 누구죠? 조카분이 아니라 이제 그 조카가 하숙하고 있는 그 형제님이 계셨어요. 아 조카가 살고 있는 하숙집 주인이 예. 구원파 형제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형제분과 지금 대화하신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듣는 중에 사실은 그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됐죠. 와.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심했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게 갈구하는 마음이 됐어요. 컸기 때문에 예.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딱 지나가면서 나는 살았다. 거기서 이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는데 이제 그 형제님은 이제 복음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일 후에 또 전도인이 또 오시니까 그때 상담을 받아야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과정에 저는 너무 좋았죠. 이제 그런 줄만 알고.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그때 이제 익산 모임에 저녁에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죠. 3일 후에. 7분이 형제 자매님들이 그날 모임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밤 3시까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주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아니 첫날 제가 듣는 날 그 주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왜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옥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끝내 만들어 저 문제가 다 해결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한 3시 15분쯤 됐을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다 저 첫날 듣는 날, 십자가 이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의심적 이야기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밤에 그 일곱 분이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그 모임집에서 같이 이제 옆에서 상담 중에 듣는 중에 전부 다 이제 이게 졸고 또 계시고 그랬는데 다 반색을 하시면서 그 밤에 이제 찬송도 부르시고 뭐 찬송도 한밤 중에 이제 그런 과정으로 제가 이제 구원파가 된 겁니다. 아. 그때는 주위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굉장히 다 기뻐했어요. 그냥 요즘 저 같은 경우엔 아 누가 구원받았대요? 잘 됐네 이 정도인데 아, 그때만 해도 참 이 누군가 주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내일처럼 기뻐해졌던 그런 마음들이. 근데 상담원들은 그런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이제 성경을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또 세 계명 이제는 네 계명이 아니고 세 계명을 이루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모임에 그때 그 회사가 있고 일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모임에서.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나는 들어가는 게 내 이제 앞으로 남은 덤으로 사는 세상을 사는 내 삶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78년도 아니 76년도 구원을 받고 77년도 서울 여상 수양회 때 참석을 이제 하고, 그때, 마지막 날, 그때는 정말 이제 열심히 이제 봉사도 하는 그 일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뒷정리하는데, 회장님, 이제 다 돌아보시고, 마지막 뒷정리하는 근데 그곳에 회장님을 처음 뵀어요. 단둘이 이제 처음 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인사만 하고 예, 저 잠깐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냥 이제 한번 보시고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으시고 예예 단둘이 이제 저는 그 정리하는 이제 그 장소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수양이 끝나고 바로 이제 김포 일터로 들어갔죠. 중동으로 이게 나이트 가운 수은 없는 그 자수. 처음에 이제 김포 공장이 그 공장이었죠. 그래서 회장님을 이제 회사니까 회사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자주 오셨어요. 자주 오셔서 또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도 오시고 또 전체 사원들 모인 데서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질문도 받으시고 이제 그랬던 이제 시작이죠. 회장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고 그리고 그 질문하는 이제 그런 모임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또 자연보호 또 시사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을 많은 말씀을 이제 저희에게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23살이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아니했다고 창세기 이제 5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들림을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들림 받는 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동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더니 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질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답을 얻었냐면 내가 알아서 찾아보도록 하고 알아서 가도록 하라 하는 이제 그런 답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을 또 연관해서 히브리서 보니까 그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그래서 이제 성경 그 히브리서를 좀 많이 보게 됐죠. 11장. 그리고 유기도 했고,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약에 살아간 그 쭉 선진들, 그리고 그 모세의 삶,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않은, 아니, 구원받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이제 요즘 최근에도 참 모임을 이렇게 나간 그런 안타까운 사람,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이제 연결이, 그런 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잠언에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및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거하고 그리고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물론 이제 그쪽 과정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죠. 모임과 이게 동행하는 삶.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우리라는 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우리라는 너무 엄청난 이 비밀을 사실은 이제 알게 됐죠. 이제 구원만 받고 이 모임, 이 교회를 몰랐더라면, 이제 그건 이제 이론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회장님의 질문을 통해서 회장님의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슈를 잡거든요. 이제 모든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안 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굉장히 더 혼란에 빠진 게 그 계명의 핵심이 서로 이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세계명도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결국 똑같은 건데 내가 계명을 못 지켜가지고 죽게 된 거를 이제 예수님 피 덕분에 살았잖아요. 그래 놓고 내가 못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서로 사랑하라를 딱 갖다가 주셔놓고 이렇게 살라라고 딱 얘기하셨을 때 저는 너무 앞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율법도 못 지켰는데 율법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게 너무나 이렇게 가장 큰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뭐냐 하면, 내가 이걸 지키라고 했는데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주셨는데 우리한테 그 지킬 수 있는 힘과 함께 주셨다라는 게 그게 이 우리의 비밀이구나.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자체가 그 하나님한테 끌려서 이끌려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같이 받아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힘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만들거나 노력해서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게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구원파의 특징이 그 생명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공통점이 딱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걸 표현하시려고 하셨나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짐작의 그 생각이 드네요. 그게 뭐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끌림이에요. 딱 이거는 저는 봤을 때 저는 그 찬송가 중에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느 날 내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끌리는 게 생겨서 그 끌림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다. 방금 김포 지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구원파에 끌림이 있었다 강하게 그걸 말하신 거죠.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 말이 듣기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말을 했는데 내가 안 들었나 했는데 태종 씨도 표현을 안 한 거네. 근데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한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아예 시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잘 외우신다면서요. 잘 외우는 건 아니고요. 혹시 외우시고 계시는 시가 있습니까? 몇 편 있기는 하죠. 좀 제일 좋아하시는 시 하나 좀 외워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거보다 제가 이제 우리는 구원파다. 네. 네. 이 제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쪽에 섬진강가의 그 시인이신 선생님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이시니까 글짓기 시간에 어머니라는 그 주제로 한 시간을 이제 줬는데, 그때, 이제 글짓기를 다 한 학생부터 이제 내놓으면, 먼저 나가서 그 다음 이제 자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아이가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글짓기를 이제 작성을 해서 교탁에 이제 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10초 만에 쓴 거군요.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제일 빠른 시간. 제일 빠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내심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놈 이제 혼내야 되겠다. 성의 없이 썼다. 이게 딱 보이니까. 예. 그래서 가서 딱 내용을 보니까 한 줄인데 충격을 받으셨다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이게 어머니 제목은 나는 우리 엄마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좋다. 너무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 우리 엄마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좋다. 엄마가 좋은데 무슨 뭐 다른 표현이 있겠어요? 예? 아니, 어머니가 왜 좋아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단순한 그 엄마에 대한 그 마음을 그 표현한 그 시인이신 그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짧은 거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구원파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좋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아니, 뭐, 왜 좋다,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시 한 편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계신 분. 네, 그래서, 네, 회장님, 그 아예 시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시가, 짧은 시가 있잖아요. 오늘 쓸어 담은 하루가 해 따라 서산을 넘네. 이 짧은 시지만. 아, 그게 한 편입니까? 예. 오늘 쓸어 담은 하루가. 오늘 쓸어 담은 하루가 해 따라 서산을 넘네. 짧지만, 정말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이게 좀, 사실은 뭐 외울 것도 없지요. 다 하셨죠. 좀 긴 거 외운 거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좀 음악을 깔아보고 한번 외우시는 거. 신앙송 시간을 한번 해보죠. 밤마다 나는 미라를 담는다. 잠 속에 붙인 내 자세는 죽은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밤 지나면 일어난다는 희망을 안고 그 옛날 파라오 왕들이 영생불멸의 꿈을 안고 기나긴 잠을 세월 속에 묻었듯이. 오. 지금 정신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게 예. 부활이잖아요. 부활. 네. 네. 네? 그 내용이 정말 부활, 생명. 밤마다 나는 미라를 담는다. 어떻게 내가 내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금 잠을 청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네. 밤마다 나는 미라를 담는다. 잠 속에 붙인 내 자세는 죽은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시 읽으면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연상이 돼요. 이제 권 선생이 이야기한 거죠. 네. 그 뭐랄까 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 게 희망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원파가 살아온 길, 특히 이제 뭐 회장님이나 믿음의 선배님들을 좀 보면. 상식적으로는 항상 죽는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길을 이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좀 보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말이 그 속에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깊이는 정말 이제 좀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회장님도 이제 그 시대로 이제 잠드시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 나도, 날마다 죽는 삶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게 이제 요즘 기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참 지금 우리 구원파가 놓여있는 상황은 좀 어렵거든요. 상담원들도 현실에 부딪히면 참 눈물 날 만큼 이제 좀 막막한 것들도 많고 한데 다들 용기를 잃지 않고 또 간다 라고 하고 좀 모여서 이제 가는 힘? 이게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힘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육신적인 아버지는 이제 20년 이제 20살 때 돌아가셨지만 회장님과 만남은 더 거의 그 배가 되잖아요. 한 38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인 아버지보다도 저에게는 아버지 이상의 존재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가시고 정말 슬픔이 컸습니다. 저는 그래서 눈물 정말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간다든지 했을 때는 계속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같이 이렇게 교훈을 받고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 생각하면서 정말 그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그냥 같이 통곡이라도 했었으면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장시간 지금 함께 하셨는데요. 끝으로 지금 어불같이 하는 지금 지점장님들이나 상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우리가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회장님 시로 힘찬 전진이란 시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그 시로 대신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좋습니다. 힘찬 전진. 끝까지 가보자. 걸어서도 가고, 뛰어서도 가고, 헤엄쳐서도 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날아서도 가보자. 영혼의 즐거움 채워지겠지. 행복과 축복의 원천이 우리마저 반겨줄 때까지 복스런 소망 안고서 가자. 가고 오는 긴긴 세월 안에 나와 너의 삶 담은 추억 만들어지는 짧은 세월을 부지런히 뛰어 함께 가자. 오늘이라는 이 한토막의 세월에서부터라도 가기 싫어도 멈출 수 없는 시간의 고삐가 끄는 대로만 맡길 것이 아닐 듯 싶다. 분발과 근면이 요구되는 생각으로 미끄러지는 시간 위에 발자국 선명한 흔적을 남기자. 흐르는 세월 속에 왔다가 가는 인생, 덧없는 허송 세월 탓 않기 위해 지금 이 시간을 박차고 일어나 걷고 뛰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날아보자. 시간 저 지점님과 함께 했는데 경욱 씨 오늘 어떻습니까? 뭐 쉽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선배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제가 앞으로 걸어야 될 길들, 겪어야 될 일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희망을 얻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걷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예. 오늘 아예 씨와도 함께 했는데 굉장히 좋네요, 세종 씨. 네. 잘라줘요. 세종 씨 눈물 나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전진하시는 많은 현장의 구원파 분들이 왜 이러지? 태종 씨가 아이씨 와 함께 상담원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지금 멈추질 않고 있는데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현대인들은 걱정 속에서 삽니다. 성적을 걱정하고 취업을 걱정하고 돈 벌 걱정들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다행히 무사하고 병이 없다 해도 100년이 고작인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좋다고 믿어서 죄의식 없이 승객들을 버려뒀다라고 우리를 오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구원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함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파는 건강한 육체에 깃든 건강한 정신, 수쿠알렌, 녹차, 네클리어, 유기농 먹거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